조선에서 해방 후 기상관측 이래 처음 보는 무더기비로 인해서 막대한 자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북부의 피해복구 전선을 향해 열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이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 총동원, 총집중되고 있는 속에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하여 200일 전투의 주요 전역들의 전개되었던 주력 부대들이 북부 피해복구 전선으로 급파되고 있습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 각지의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도 각계층 인민들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펼치는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에 적극 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운수 부문들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건설 자재, 설비들과 함께 급파되는 건설 부대들을 긴급 수송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